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낮종합 뉴스 박명규입니다. 우리 군이 사들이기로 한 F-35 전투기의 핵심 기술 이전이 거부돼 한국형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당초 도입하려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결정이 내년 말까지 유보됐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26일 오전에, 귀경길은 27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사건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차기 전투기 F-35를 도입하는 대가로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미국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양산한다는 18조 원 규모의 KF-X 사업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차기 전투기로 미국제 F-35A를 40대 사들이기로 하고 지난해 9월 로키드 마틴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책정된 사업비는 7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군은 반대급부로 에이사 레이더 등 전자전 핵심 기술 4가지를 기술 이전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한국형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 보람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4건의 핵심 기술 이전을 승인 거부했습니다. 자주 국방의 핵심인 보람의 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진 겁니다. 오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입니다. 미측에서 이제 거부를 했고 KF 사업도 상당히 지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군님 대책이 있습니까? 공군은 이 밖에 20여 가지 다른 기술의 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정경두 공군총장입니다. 그 네 가지가 안 되더라도 FX가 진행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대로 다 이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은 네 가지 핵심 기술의 독자 개발이나 제3국을 통한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에도 시간과 예산이 추가로 낭비돼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정부가 문, 이과, 통합과정 등을 골자로 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해서 고시합니다. 논란이 되어온 초등학교 한자 병기 여부는 내년 말까지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조금 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해 내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과를 구분하는 관행과 수능 과목 중심으로 지식을 편식하는 현상을 개선하여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가능하도록 우리 교육의 틀을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개정교육과정은 전국 초중고교의 2018년부터 국정과목의 경우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새 교육과정에 맞는 수능 개편안은 2017년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정교육과정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14%가량 줄였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앞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이번 개정은 졸속이라며 중단을 촉구한 만큼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학부모 단체들도 공청회 졸속 추진 등을 이유로 황우여 부총리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도입하려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는 여론 반발에 부딪혀 내년 말까지 결정을 미뤘습니다. 전교조 관계자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명분이 약한 거죠. 정책은 한번 추진되다가 연기되면요. 그거는 못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논란거리인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조만간 교과서 구분 고시를 위한 20일간의 행정예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여론 반발에 부딪힌 여권이 국정화 카드를 접고 노동법 개정에 주력할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결국 강행할 거란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는 귀성길은 2시간 이상 더 길어진 반면 귀경길은 1시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도에 박상윤 기자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는 고향 가는 길은 답답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수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640만 명씩 모두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46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귀성길은 26일 토요일 오전에, 귀경길은 27일 일요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추석 전날이 26일 하루밖에 안 돼 귀성길이 지난해보다 2시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부산은 7시간 30분이 소요돼 지난해보다 2시간 30분이나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광주는 7시간, 서울 강릉은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귀경길은 지난해보다 1시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부산 서울은 7시간 10분, 광주 서울 6시간 20분, 강릉 서울은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중교통을 확대 편성하고 임시 차로를 운영하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추석 연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대중교통 운영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올빼미 버스 8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2,100여 대가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 당직 응급 의료기관 215곳과 약국 398곳 등 613곳이 문을 열어 응급 환자를 대비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높아지고 본부장 직급은 현행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됩니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 사건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기존 변호인들 외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유력한 변호사를 고용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 씨는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난해 12월을 전후해 D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최교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 씨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간부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수임 사실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선임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전관 변호사가 6개월에 한 번씩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건 수임 내역과 함께 첨부된 변호사 선임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자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를 신청한 것입니다. 만약 선임계를 안 내고 사건을 수임했다면 법조계의 병폐로 여겨지는 전관 변호사의 전화 변론이 확인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은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반박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1심 재판부 재판장과 고등학교 동문인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 또는 판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유력 변호사를 총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지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박 의원은 독자 신당 창당을 추진하기로 해 야권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 박준영 전 전라남도 지사와 함께 세 개의 독자 신당파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중국 관광객 덕분에 황금알을 낳는다고 알려진 시내 면세점 영업 특허 신청 마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 주판알을 튕기느라 가장 바쁜 곳은 역시 오늘 막판 참여를 선언한 신세계와 반드시 기존 점을 지켜내겠다고 나선 롯데입니다. 윤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그룹이 지난 7월에 이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다시 도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입찰 마감일이 오는 25일인 걸 감안하면 불과 3일 전까지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부산 면세점은 지키고 영업권이 만료된 서울 롯데와 워커힐 면세점 중 하나를 자신들이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면세점의 경우 롯데의 아성이 너무 크고 직원 고용이나 위치 혼란 등의 문제로 기존 사업자가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신세계는 부산 지키기도 바쁘고 이미 한번 떨어졌겠다. 서울 시내 면세점 유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면세 사업을 이어가려는 이상 이번 입찰에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롯데는 특허권이 만료되는 소공점과 잠실 롯데월드점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후진적인 지배구조에 따른 형제의 난 등으로 업계에서는 롯데가 잠실 롯데월드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면세점을 서비스업의 삼성전자에 비유해가며 절대 사수의 의지를 밝힌 만큼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초중고등학교, 학교 매점, 급식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5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조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로 21곳이 적발됐습니다.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승용차에 6살 어린이 인형과 성인 인형을 태우고 시속 56km로 달리다 정면 충돌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날씨를 김수진 기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따가운 가을볕이 아침에 선선했던 공기를 밀어내고 더운 공기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늦여름 못지않은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춘천, 청주와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모두 29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부산 27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많게는 3, 4도가량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늘은 가을색을 담아서 전국적으로 맑고 높고 푸른 하늘을 드러내게 했고요. 절기상 추분이 내일부터는 하늘의 구름량이 다소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와 남부지방은 내일 종일 흐린 가운데 제주 지역은 아침부터 남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시작돼서 이 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도 제주와 남해안 지역으로는 또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임승선, 조태임, 기술 천재복,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낮종합 뉴스, 주식회사 LCT PFV, 주식회사 에이스 침대, 삼성화재 제공했습니다.